우리의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의 완전 성공을 축하하여 최근 러시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하는 성명을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김종일 대원수 탄생 75돌 경축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도는 공동성명을 네팔 기자협회 위원장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